그대를 만난 내 가슴 속에 한없이 타오르던 불꽃, 사랑의 꽃이 만발하기도 전에 그대 내 곁을 떠나버렸네. 길도 좋다 하였는데 그대 내 곁을 떠나버렸네. 그대는 가고 내 가슴 속에 한없이 쓸쓸한 추억은 미쳐 피지도 못한 꽃은 떨어지 슬픈 추억에 내 사랑의 이야기 슈 sure.